사람처럼 전화를 걸었네.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.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별일 없는 거지.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조만간 집에 내려갈게요.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. 조명들 사이로 오래된 기타를 들고 서성거렸네. 아직 떠날 수 없는 젊음의 아름다운 밤. 독한 담배를 피고서 술 취한 사람처럼 어지러웠네.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주세요.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별일 없는 거지.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조만간 집에 내려갈게요.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. 모든 걸 다 정말 괜찮나요? 20대가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내 탓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말할 수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.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.